조선족십자회가 2016년까지 전략계획 수행을 위한 전망 목표들을 달성했습니다. 2012년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족십자대회에서 심의 채택된 변화되는 현실적 조건과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의 2020년 전략에 따라 조선족십자회가 2016년까지 도달해야 할 전략계획의 전망 목표들이 조선족십자회 본부와 각급 지부일꾼들,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달성됐으며 조선족십자회와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, 적십자국제위원회, 여러 자매단체들과의 교류와 협력이 가일층 강화 발전됐습니다.